TBS 화가들의 은밀한 19 개강 후 첫 주가 지나갔습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개강한 지 고작 6일 차지만 저는 체감상 6개월이 지난 것만 같네요. 마음만은 여전히 여유롭던 방학에 머물러 있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진득하니 끝까지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과제도 손에 잡히질 않고 여기저기 깔짝거리다가 금세 그만두곤 한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어느 한 분야의 천재들도 나와 같은 고민을 할까? 라고 말이에요. 공부할 때 또는 일할 때 나처럼 집중력이 떨어지고 하기 싫어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진 않았을까? 또 지금처럼 학업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짝사랑해서 하룻밤을 지새우며 고민해 본 적은 없을지, 남들에게 말 못하는 부끄러운 자신만의 비밀은 없을지 등 다양한 상상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화려한 천재라도 사생활에서는 얼마든지 평범한 우리처럼 바보 짓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예술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도 인생에서 지나가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유명 천재 화가들의 사생활을 파헤쳐보는 라디오 화가들의 은밀한 19. 지금부터 19명 위대한 예술가들의 비밀과 사생활을 훔쳐보러 가볼까요? 태미 위넷, Stand by Your Man. To be a woman, given all your love to just one man. You'll have bad times, and you'll have good times, doing things that you don't understand. But if you love him, you'll forgive him, even though he's hard to understand. After all, he's just a man. Stand by your man. Give him two arms to cling to, and something warm to come to when nights are cold and lonely. Love you can. Stand by your man. Stand by your man and show the world you love him. Keep giving all the love you can. 오늘의 은밀한 사생활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유명한 예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그가 천재 화가로 불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요. 레오나르도는 이탈리아의 화가로 건축, 철학, 시, 작곡, 육상, 물리학, 수학, 해부학 등 다양한 분야에 능했어요. 아니, 저는 전공 하나도 잘하기가 너무 힘든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거뜬하게 해내다니 정말 사기 캐릭터 아닌가요? 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그는 천재적인 능력만 있었던 게 아니랍니다. 레오나르도는 화실에서 먹고 자는 생활을 했다고 해요. 운이 좋게도 그는 하루에 몇 시간만 쉬면 몸이 거뜬해지는 천재였습니다. 천부적인 체력도 지녔죠. 천재가 체력도 좋고 호기심도 많으니 덕분에 날마다 20시간 동안 끊임없이 연구하고 문제를 풀고 설계하고 실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당시에 레오나르도는 뼈, 근육 등을 잘 알아야 제대로 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생각에 직접 시체를 해부해 해부도를 그린 적도 있답니다. 그의 해부도는 당시 의학자들이 그린 것보다 더 정확해서 의학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어요. 운도 좋은데 노력하는 천재라니 정말 우리와 같은 인간이 맞는 걸까 싶은데요. 하지만 이런 완벽 만능 천재에게도 결점은 있다는 사실, 노래 한 곡 듣고 그만의 비밀을 찾아보러 가볼까요? 넷 킹 콜 러브. You look at me. Oh, is for the only one I see. V is very, very extraordinary. E is even more than anyone that you adore can love. Is all that I can give to you. Love is more than just a game for two. Two in love can make it. Take my heart and please don't break it. Love was made for me and you. For the way you look at me. O is for the only one I see. V is very, very extraordinary. E is even more than anyone that you adore can love. Is all that I can give to you. Is more than just a game for two. Two in love can make it. Take my heart and please don't break it. Love was made for me and you. Love was made for me and you. Love. 언제나 산만하고 빨리 실증을 낸다. 한 과제에서 다른 과제로 대책 없이 건너뛰기도 하고 대부분 제대로 끝을 내는 일이 많지 않았다. 과연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 물론 개강 후유증을 앓고 있는 제 모습과도 닮긴 했지만 이번에는 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천재라고 칭송하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랍니다. 그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 양의 그림을 남겼는데요. 다 합해봐야 20점이 넘지 않으며 그나마 일부는 심하게 손상되거나 미완성인 상태랍니다. 오늘날 다량으로 남아있는 것이라곤 그의 노트들 뿐인데요. 레오나르도는 얼마 안 되는 작품만으로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화가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죠. 자신만만하게 약속했다가 낙심하고 미루기를 반복하는 게 그의 기본적인 작업 방식이랍니다. 레오나르도는 67살까지 살았지만 완성한 일은 더 일찍 죽은 사람보다 터무니없을 정도로 적다고 해요. 심지어는 임종 때 이렇게 탄식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아무것도 끝내지를 못했어. 가만 보니 과제가 하기 싫어서 침대 속에서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며 꾸물거리는 우리의 모습과 닮지 않았나요? 이제야 좀 사람 같아 보이네요. 하지만 천재가 어디 그냥 천재인가요? 사실 그는 게으른 게 아니라 창의적으로 바쁠 뿐이라는 사실. 레오나르도는 걸작 최후의 만찬을 그리기 위해 작품 구상에만 몇 년을 보냈고 완성까지 4년이나 걸렸죠. 최후의 만찬은 수많은 화가들이 그렸던 주제였어요. 그는 다른 화가들과 똑같이 그릴 바에야 아예 안 그리는 게 낫다고 생각했죠. 오랜 시간 걸친 후에 결국 그는 신이 그린 그림과 같은 완벽한 걸작 최후의 만찬을 탄생시켰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게으른 게 아니라 완벽한 무언가

And I know you know what he about to say. Bath salt, bite your speakers in the face. Bath salt, bite your speakers in the face. Bath salt, bite your speakers in the face. Bath salt, bite your speakers in the face. Bath salt, bite your speakers in the face. Bath salt, bite your speakers in the face. Bath salt, bite your speakers in the face. Bath salt, bite your speakers in the face. Bath salt, bite your speakers in the face. I get it how I live it. I live it how I get it. Come to motherfucking digits. I pull it with a lemon. Not cause she ain't living. It's just your eyes get acidic. And this ain't a scrimmage. Motherfucker, we ain't finished. I told you we won't stop. A nigga by the business. Like yours, but you're renting. Way the hell to the top. Nigga, the bay wrong guy. Tell the paparazzi get the lens rocked. Got the window down top, blown locked. Got the hazard on the doom fire. You could catch me, breathe, in the new LaFerrari. And the truck behind me got arms. Yeah, longer than LeBron. Just waiting for my thumb like the fawns. Woo, this beat tastes like lunch. But it's running from veneers and it's running from the fronts. But every day, hey, well, lemonade. I was afraid, once a nigga graduate, would I be okay? So I played and I played. It's Rihanna, nigga. My constellation is space. Warp speed, got a spark and chase. Nigga, bath salt, bite your speakers in the face. Bath salt, bite your speakers in the face. Bath salt, bite your speakers in the face. Bath salt, bite your speakers in the face. Bath salt, bite your speakers in the face. Bath salt, bite your speakers in the face. Bath salt, bite your speakers in the face. Bath salt, bite your speakers in the face. Bath salt, bite your speakers in the face. I get it how I live it. I live it how I get it. Count the motherfucking digits. I pull up with a lemon. Hot한 그것. 화가들의 은밀한 19 코너 핫한 그것에서는 비밀스러운 사생활을 가진 화가의 가장 핫한 명작을 한 가지 소개해드릴 텐데요. 눈썹 없는 여주인공 모나리자, 인생에서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죠? 이 그림을 그린 주인공이 바로 레오나르도입니다. 모나리자 속 검은 드레스를 입고 의자에 앉아 미소를 짓고 있는 인물은 리자 게라르디니 부인인데요. 여러분은 모나리자 그림 속 여인에게 눈썹이 없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어떤 미술사가들은 리자 제라르디니가 당시 유행을 따라 자신의 눈썹을 몽땅 뽑아버린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답니다. 그 시대에 그려진 다른 초상화들은 눈썹이 있는 여자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과연 누가 모나리자의 눈썹을 다 뽑아버린 걸까요? 혹시 애당초 레오나르도가 눈썹을 그릴 마음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닐까요? 그는 게으르기 그지없었던 성격이잖아요. 아니면 원래는 눈썹이 그려져 있었지만 후세에 이뤄진 복원 작업에서 부주의하게 제거됐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눈썹이 지워진 덕분에 모나리자의 미소가 더욱 신비로워 보이는 건 기분 탓일까요? feats and read a credible list of their incredible feats. Even better than that is who edits the credits. I bet I'll never forget it, cause once I read it, then I'm ready. I goes in the theater about 90 minutes late. Seats the whole dang movie, cause the credits are great. Now if you're gonna be featured on a movie song, the credits is the part that you wanna be on. 이번 주 은밀한 비밀과 사생활을 가진 주인공은 레오나르도였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언뜻 다가가기 힘든 천재 그 자체로 보이지만 알고 보면 우리와 비슷한 점이 꽤 있었는데요. 이렇듯 모든 유명 예술가가 완벽하고 파란만장한 삶을 산 것은 아니에요. 그들의 감격, 충격, 파격적 뒷이야기를 듣고 나면 다시는 미술 작품들을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감상할 수는 없을 거예요. 화가들의 은밀한 19 라디오를 한 학기 듣고 나면 미술 작품을 보는 새로운 시야가 확장돼 있을 겁니다. 앞으로 월요일 점심 메이트가 될 화가들의 은밀한 19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레오나르도의 명언을 끝으로 오늘의 라디오 마치겠습니다. 예술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 다만 시대에서 시대로 넘어갈 뿐이다. 다음엔 우리 어떤 사생활을 훔쳐볼까요? 그럼 지금까지 PD 김나연, 기술의 김경주, 저는 성재훈이었습니다. UBS